저와 여러분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Todos nosotros somos gentiles. No somos judíos. Eso quiere decir.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No somos descendientes de sangre judíos.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Pero nosotros recibimos bautismo y tenemos fe y por eso estamos unidos con nuestro Cristo. 바울의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Y según apóstol Pablo, el que está unido con Cristo es el hijo de Dios.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Y apóstol Pablo está dando evidencia de eso. 과거에는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Y antes como los judíos superficial circuncisión eso le significaba pertenecer como pueblo de Dios, pero ahora es diferente. Circuncisión de corazón es necesario.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Nuevo pacto basa de derrama de sangre de Cristo.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Y qué función tiene este pacto nuevo por derrame de sangre de Cristo?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Y ahora el privilegio de pueblo israelita fue derrumbado.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En Romano 12:1 dice 그 영적 예배가 새로 오게 됩니다. Y viene culto espiritual. 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Esto es sacrificio vivo. 그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예배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Ahora el culto especial de los judíos fue derrumbado. 새 시대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Ahora regalo de nueva era es Espíritu Santo. 바울 그 자신도 새 시대의 일꾼으로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él dice, defiende de que eres nuevo obrero de la iglesia.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Y todos creyentes ahora no somos visitantes, pero somos miembros de la casa y familia de Dios. 예배소 2장 19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말합니다. Y todos nosotros, según el Efesios 2:19, pertenecemos a la familia de Dios.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Y nosotros somos nuevo pueblo de Dios. 그러나 여기 유의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것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Y todo esto solamente una vez él sea descendiente de Abraham en fe. 여기 약속의 유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Y a ese personas y asegura la herencia de Dios.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교회에게 위임되어졌습니다. Y ahora la bendición de Abraham y llegó a la iglesia. 거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encontramos una verdad muy importante ahí.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마음을 동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 es Dios quien hizo el mismo corazón, mismo pensamiento entre circuncisado y no circuncisados solo por fe. 외적인 유대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El judío exterior, el raza judío no significa automáticamente como pueblo de Dios, pero la autenticación es lo interior.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의 특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Y ahora especial favor del pueblo judíos fue derrumbado. 특별한 회당주의가 무너졌습니다. Y ahora sinagogos es el lugar donde se reunían, pero eso también fue derrumbado. Abraham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Quién es el descendiente de Abraham?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Y por qué Dios eligió a Abraham?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Esto es el secreto de Dios.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취급합니다. Y en Romanos 9 hasta capítulo 11 apóstol Pablo explica de eso.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Todos nosotros somos gentiles, no judeos.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Pero en la Biblia nos dice de que en el último día Dios va a salvar el pueblo israelitas, de raza israelitas. 우리가 본 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Y el que recibió bautismo y con fe, él está unido con Cristo.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Y ellos son los que fueron vestidos con Cristo Jesús. 여기에서 종족적인 차별이 무너집니다. Y ahora hay fue, ¿muchos? 종족적. Ahora es el pared de raza Israel fue derrumbado. 그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라면은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Ismael es un descendiente de Abraham, pero el descendiente real, la semilla de promesa es Isaac.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압니다. Nosotros sabemos el Isaú y Jacob.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Dios eligió Jacob, no Esaú. 그 형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Y aunque ellos eran hermanos, eso no quiere decir el Dios tiene preferencia sobre el primero o nacidos. 행위로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Eso tampoco no es por el acción que ellos hicieron.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Aquí podemos ver cómo Dios elige su pueblo.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전능성을 봅니다. Y ahí podemos ver la soberanía de su elección y la omnipotencia de Dios.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Esto es otro secreto de Dios. 하나님의 선하시고 Dios es bueno, 기쁜 뜻을 따라서 y según su buena voluntad 선택하셨습니다. Él elige su pueblo.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Y en Cristo Jesús él nos eligió como su pueblo.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Y él nos hizo como su hijo.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목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Y la iglesia también está incorporada a este propósito de Dios.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Ahora el otro concepto de la iglesia es el cuerpo del Señor. 여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적인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La iglesia es el cuerpo de Señor y tiene concepto de 연합적인 개념이요. 연합적이요. 네. El concepto que unifica. 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합니다. Ahora el cuerpo de Señor es iglesia. Ahora la cabeza de la iglesia es Cristo Jesús. 몸과 지체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Ahora está explicando relación entre la cabeza y su miembro. 머리가 몸을 지배합니다. Y la cabeza gobierna su cuerpo.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Y la cabeza protege miembro y cuerpos. 예배소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Y Efesio lo explica muy bien. 이것은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가리킵니다. Eso también indica que uno depende de otro. 지체는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Y todo miembro debe estar unidos.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에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Y todos creyentes ellos forma parte de miembro del cuerpo y estamos unidos en Abraham. 몸과 머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Y la cabeza y el cuerpo miembro no se puede existir dividido.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Y mutuamente tiene que defenderse. 이것을 우리가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 말합니다. Y esto es relación que no se puede separar uno al otro. 그런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Y este cuerpo en la iglesia depende y basa su vida por la muerte y resurrección de Cristo. 세례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Y por el bautismo y fe puede estar unido con Cristo. 그렇지만은 여기 지체는 각기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Y pero cada miembro tiene su responsabilidad.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Y aunque está formando un cuerpo, tiene responsabilidad y forma y cada parte unido forma un cuerpo.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봅니다. Y San Juan 15 nosotros vemos el vid y ramas. 가지가 둥치를 떠나면 말라버립니다. Y cuando ramas se aparta de vid, eso no sirve más. 또 바울은 이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Y también apóstol Pablo está mencionando cuerpo y 뭔가? 머리. Y cuerpo y la cabeza. 그리고 특별히 예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Y en Efesios apóstol Pablo nos indica que Cristo es la cabeza de la iglesia. 여기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Aquí cuando apóstol Pablo menciona cabeza, eso no quiere decir el concepto corporal. 여기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 ahí está está incluido el significado de que Cristo es el cabeza de todo universo.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Cristo tiene supremacía sobre todo. 그래서 몸인 이 교회에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Y esa cabeza da dones a la iglesia. 그 은사를 가지고 머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Y con ese don de la iglesia tiene comunión con la cabeza Cristo. 몸과 이 머리의 관계를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Y también la relación entre cabeza y el cuerpo y se explica con relación entre esposa y esposo.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Y el esposo es cabeza de esposa y también lo mismo es el Señor es cabeza de la iglesia.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Y él es el salvador del cuerpo.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있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십니다. Y por eso sin Cristo no existe la iglesia.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Y también la mujer es el gloria de hombre.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Y también así se dice la iglesia es la gloria de Jesús.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 por eso la iglesia está esperando la gloria de nuestro Señor.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하는 우월성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Aquí la cabeza no solo indica la supremacía o completo control de lo que está abajo. 이것은 시작의 관계, 신분의 관계입니다. Esto es el como relación de empiezo. Y esto es el posición está indicando la posición. 이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so quiere decir que espiritualmente todo está unido como uno. 생리적인 구조보다도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Esto es no es el sentido biológico, pero es en eso forma en sentido de comunidad. 우리가 곧 공부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은사가 필요합니다. Y nosotros vamos a estudiar, pero aquí en esta comunidad necesita dones. 은사를 왜 주시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Y por qué usted sabe por qué Dios dio dones a la iglesia?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Y Espíritu Santo dispensa dones a la iglesia.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Y después de resurrección de Señor, Dios mandó su Espíritu Santo. 은사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Y dio dones espirituales a la iglesia. 은사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Y Dios lo dio a la iglesia para que la iglesia sea la iglesia. 몸이 몸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Y para que el cuerpo sea el cuerpo que Dios quiere.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교회에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Y por eso la iglesia necesita dones espirituales. 이것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Y esto es para que la iglesia alcance al nivel de plenitud. 점점 더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Y esto quiere decir que el maduración.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Y podemos ver la iglesia como un edificio. 이것은 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 esto 심는 거예요. 심는다. Plant, 세움. Esto tiene sentido de plantar algo. 심고 뽑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Y plantar algo y no sacarlo de vuelta. 이것은 상당히 건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Esto es la palabra que se usa en construcción.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Y dice esta casa es casa de Dios viviente.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집이라고 말합니다. Y todo cristiano es el santuario, casa donde Dios mora.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Y ahora el Espíritu Santo está morando dentro de nosotros. 그러니까 이 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guardarlo limpio en nuestro cuerpo.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Y no todos nosotros servimos como santuario de Dios viviente.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Y Dios está con nosotros aquí adentro.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Y estamos dando sumario de todo.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Y la iglesia es el cuerpo de Cristo.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Y la iglesia es el pueblo de Cristo. 이 두 가지는 서로 하나입니다. Y esos dos conceptos es uno.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No se puede dividir.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Y la iglesia tiene como cabeza su Cristo.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Y por eso el centro de la iglesia es el Cristo. 아무도 이 교회는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Y por eso nadie puede manejar la iglesia como uno quiera.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Y también los dones espirituales. 그 은사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Y Dios no dio dones espirituales para que un individuo use como uno quiera. 교회를 성숙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Y lo dio para madurecer la iglesia. 여러분이 일을 하시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Y para si quiere hacer un trabajo bueno, ustedes necesitan herramientas. 장비가 있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Y ustedes necesitan herramientas para hacer buen trabajo.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직분과 은사입니다. Y aquí podemos ver el oficio y posición. 다양한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Y en la iglesia hay varias oficios.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Y Dios le da varios dones.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Y para levantar la obra de Dios. 몸의 지체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Y para la unidad del miembro del cuerpo.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 ahí podemos encontrar muy importante concepto de la iglesia. 이 시간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Y ahora dos conceptos muy importante. 첫째는 primero 교회의 내향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Y hay plenitud interna de la iglesia. 우리 20세기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Hay un teólogo que se llama Schaeffer. 그분이 말하기를 él dijo 우리 심령 속에 충만이 있으면은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Y si nosotros tenemos plenitud interno, eso sale de nosotros para afuera. In the fullness, 여기 내적으로 충만하면은 외적으로 external manifestation, 외적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Si tenemos lleno la plenitud interna y exteriormente se expresa afuera.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Si ustedes están llenos del Espíritu Santo, ¿qué cosa ocurre? 그 충만함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Y usted no puede contener esa plenitud de lleno de Espíritu Santo.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Y no puede estar así solo. 예,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Y así apóstol Pablo está explicando. 그래서 교회에 세우면은 이 내향적인 충만이 필요합니다. Y para levantar la obra de iglesias se necesita plenitud interior.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Y para con eso se edifica la iglesia. 공동체 내에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른 태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explicar qué es la actitud justos de los creyentes en la iglesia.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Y todos ministros necesita preparar a cada miembro de la iglesia que ellos espere dones espirituales de Dios. 내적인 충만을 기해야 됩니다. Y ellos su miembro necesita tener este es el plenitud interno de Espíritu Santo. 내적 충만은 그 다음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Si tiene el plenitud de Espíritu Santo interno, entonces eso se expresa para afuera.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Y para eso ustedes y ministros hay que enseñar para que ellos estén llenos internamente.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Y hay que darle entrenamientos. 기독교의 교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Y hay que hacerles saber la verdad y dogma de cristianismo.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Y hay que hacerles saber qué es buena voluntad de Dios a su congregación. 충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원해야 됩니다. Y hay que apoyarle para que cada miembro de su iglesia puede salir al nivel de plenitud interno. 이것이 내적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Y esto es eso se llama plenitud interna. 우리가 바울에 의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Y podemos aprender de apóstol Pablo.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가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Y antes de empezar actividad misionera, la iglesia debe experienciar el plenitud interna de esa iglesia. 그다음 단계는 외향적인 충만입니다. Y el next siguiente etapa es el plenitud externa. 내적으로 충만하면 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Si un cristiano está lleno con plenitud interna, entonces uno puede salir afuera. 외적인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증거를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Y la evidencia de plenitud es llevar frutos.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원합니다. Y todos nosotros anhelamos dones espirituales y frutos espirituales.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Y apóstol Pablo explicó cuáles son frutos de Espíritu Santo.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Y también él nos enseñó cómo llevar frutos espirituales. 바울은 보담도 이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그는 이것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él lo expandió 지리적으로요. 지리, geography. Yeah, yeah. Él lo expandió esos no solamente en la iglesia, pero geográficamente expandió.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Él fue llamado a servir como apóstolo hacia los gentiles. 그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Él viajó sus tres viajes misioneros hasta Europa. 이것이 외향적인 것입니다. Esto es algo exterior. 바울 그 자신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Y Paul lo mostró. 이것은 교회의 확장과 전진을 의미합니다. Y eso quiere decir expansión de la iglesia y avance de la iglesia. 이것이 교회의 증거물입니다. Y esto es evidencia de la iglesia.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Si una iglesia no está haciendo obra misionera, esa iglesia es no es una iglesia verdadera. 바울은 말합니다. Apóstol Pablo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si yo difundo el evangelio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Y ira de Dios viene a mí.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Y él difundió el evangelio en Roma.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Y él quería ir hasta España a difundir el evangelio. 아덴, 고린도 많은 지역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Y él predicó en Corinto, en muchos lugares él predicó sus palabras. 자기는 이것을 증거물로 내세웁니다. Y apóstol Pablo dice y como evidencia.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Y hasta cuando Señor venga de vueltas, esto es obra encargados a cada uno de nosotros.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Y por eso necesitamos muchos misioneros. 그 선교적인 동기는 el motivo de misión.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Y para difundir el evangelio a todo etnos. 이방인을 막론하고 충만수가 이르도록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Y según la Biblia nosotros necesitamos difundir hasta el número de plenitud llegue que Dios designó. 이것이 복음의 우주성입니다. Y esto es universalidad de evangelio. 어떤 한 민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solamente un país o un grupo étnicas, pero todo.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A todas las naciones. 우리는 이제 그 교회의 내면적인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Y nosotros hemos visto firmeza de la iglesia interna. 외면적으로는 이제 열매를 맺어하는 것입니다. Y nosotros por exterior la iglesia tiene que llevar los frutos.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Y un principio muy importante es la iglesia debe estar plantados en Cristo Jesús.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Y ese es el base y fundición de la iglesia es Cristo.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Y por qué la iglesia salió de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Y en Cristo la iglesia tiene que tener su raíz adentro. 터가 굳어져서 충만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Y la fundición debe estar firme para salir afuera.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Y yo dije dos cosas importantes. 교회의 세움은 내향적인 세움이 있다 말했습니다. Y hay partes, hay construcción interna de la iglesia. 여러분 내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Y internamente debe tener plenitud. 내적으로 충만한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Si está pleno interiormente, eso debe salir para afuera.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Y esto es el evangelismo.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La gracia que recibí de Dios y lo paso a los demás, eso es evangelismo. 나 혼자만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y no podemos gozar solo esa gracia de Dios.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Y porque en el evangelio hay la justicia de Dios. 바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Y el evangelio de apóstol Pablo aparece la justicia de Dios.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vangelio empezó con la justicia de Dios de nuestro Señor.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세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cómo construir la iglesia internamente.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정리가 된 줄 압니다. Y quiero que ustedes tienen más el concepto claro ahora.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입니까? Entonces, ¿cómo podemos levantar la obra de iglesia?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Apóstol Pablo lo dice. 여기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Necesita la iglesia, necesita dones espirituales. 그리고 직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Y necesita oficio su posición. 이 필수적인 요소가 은사와 직분입니다. Y entonces la iglesia necesita dones espirituales y oficios y posición de cada miembro. 성령은 특정한 사람을 임명해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Y Espíritu Santo dio algunas personas dones espirituales. 성령은 그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Y Dios le dio que es la voluntad de recibir ese dones espirituales. 여기에 세움이 필요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Y necesitamos herramientas para construir algo. 여러분이 일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Y para hacer algún obra de construcción usted necesita herramienta. 각종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Y necesitas todo este tipo de cosas, herramientas.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것을 말합니다. Y hay dos cosas importantes. 하나는 은사고 Uno es dones espirituales. 다른 하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Y es el oficio de la iglesia.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직분과 은사를 구분합니다. Y primero Corintios nos explica oficio y posición de la iglesia. 그러나 은사와 이 직분은 같은 이 공동 분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Y esos oficios y la posición de la iglesia, eso se realiza dentro de la comunidad de la iglesia. 예배서 4장에서 보면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Y Efesios capítulo 4 encontramos muchos dones espirituales. 일반적으로 신령한 은사들로 말합니다. Y ahí nosotros referimos dones espirituales.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은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Y cuando se trata de hablar de dones, uno siempre tiene que relacionar con la iglesia. 반드시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줘야 합니다. Y siempre dones espirituales tiene que dar, tiene que edificar la iglesia. 그 성질은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Y hay diversos servicios. De dones espirituales. 여기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Ahora el oficio de la iglesia no es un clase o representa clase de la iglesia.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Y con dones espirituales uno recibió dones espirituales. Él no es el dueño de ese don. 이 은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Y todos esos dones espirituales dado a cada individuo está debajo de la soberanía de Dios.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actuar según el porción que Dios le dio con ese don.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Y la iglesia de Corintios tenía problema de confundir de eso.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Y hay personas que recibió muchos dones.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없이 여겼습니다. Y él empezó a despreciar la persona que no recibió dones espirituales. 이것은 바울의 견해가 아닙니다. Y esto no es la teología de apóstol Pablo. 이것은 직분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Y cada oficio de la iglesia dado para el servicio de la iglesia. 이것은 영광과 봉사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Y esto es para la gloria de Dios y para el servicio de la iglesia ha dado. 은사들의 질적인 면을 바울은 많이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menciona la calidad de dones espirituales. 은사들의 질적인 국면을 말해줍니다. 질적. 질적, quality. Y esto está hablando en la calidad de dones espirituales. 예를 들면은 지도하는 남을 지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Y hay dones espirituales de enseñanza, de enseñar bien. 남을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Hay dones espirituales para ayudar a alguien.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Y hay dones espirituales para es obras de misericordia. 그렇지만 다스리는 은사뿐만 아니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Y también hay dones espirituales para servir y para obedecer también.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En Antiguo Testamento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Y Dios dio mucha riqueza a cierta persona. 그러나 그 부를 자기 혼자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Y eso Dios no dio para que esa persona solo goce esa riqueza para su familia o para sí mismo.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Y le permitió esa riqueza para que él distribuyas entre los pobres según la voluntad de Dios.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말합니다. Y Dios dice que cuidaras huérfanos y divorciados.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Y en nombre de Jesús podemos hacer obras benevolentes.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공경과 순정,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Y pero todo debemos hacer en manera humildes y en manera de obediencia a Dios.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Y eso es lo que Dios quiere de nosotros.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Y apóstol Pablo nos enseñó así. 그 은사와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Y hay diversos dones espirituales. Es muy diverso. 성경에는 사도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Y en la Biblia encontramos y apostolados.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Y ellos tienen experiencia de convivir con Señor Jesucristo.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Y ellos vieron Jesús resucitados.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Y también Dios delegó obra restante a sus discípulos.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Y profeta, hay profetas.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에서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Yes, ellos hablan revelación de Dios y por decir lo que Dios le dijo.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Y hay maestros también. 교사들은 그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Los maestros servían a explicar a los primeros creyentes que entran a la iglesia a explicar el dogmas básicas.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 Qué es bautismo y qué es el cena de señor, todos estos tipos de enseñanzas. 목사들도 있습니다. Y hay pastores. 교회를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Y ellos cuidan sus ovejas.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말했습니다. Y hay evangelistas.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Y ellos apoyaban, ayudaban a los apóstoles. 빌립과 디모데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Y Filip y Timoteo ellos servían para eso. 그리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Y hay oficio de servir. 구제하는 자가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hace obra de misericordia.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gobierna. 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Y también hay palabra de sabiduría. 권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consola.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pasa el palabra de conocimiento.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Y hay persona que puede hacer el poder.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tiene don para sanar.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Y hay persona con don de hablar lenguas diferentes.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Y también hay persona que traduce lenguas diferentes.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Y hay persona que discierne el diferente espíritu. 그리고 감독들도 있습니다. Y hay obispos. 그리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Y hay ancianos. 그리고 집사들도 있습니다. Hay diáconos.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Y todo eso que quiere decir,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Y por qué Dios dio diversos dones. 혼자 독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Y eso no quiere decir que la persona que tenga ese oficio y dones que solamente haga lo que él quiera. 이 지체들을 서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Y eso quiere decir que con ese dones y oficio que cuida la iglesia. 교회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Que protege la iglesia. 여러분 우리 속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Y dentro de nosotros hay varios miembros. 우리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Y tenemos ojos y nariz y lengua y todo diferente. 우리 눈이 귀들어 너는 없어져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Y no puede decir el ojo a oreja que tú desaparezca de mi cuerpo. 귀가 눈 보고 코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Y también la oreja no puede decir a nariz que yo no te quiero.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냄새 맡느냐고 말합니다. Y si no hay estos, ¿cómo podemos oler y cómo podemos oír?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적은 그 부분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Apóstol Pablo nos acentúa de que el miembro más pequeño es más importante de todo. 여러분 어떻게 이 적은 손가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Y usted pensó alguna vez de que un dedito pequeño no es necesario para tu vida? 그래도 이 손가락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Si usted pierde pequeña parte de dedos, usted se va a sentir muy mal, uncomfortable.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렇게 중요합니다. Y cada miembro de la iglesia es tan importante para su ministerio.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Y hay que dar mucho respeto y apreciar mucho. 여러분의 교인이 아닙니다. Y no es el miembro de su iglesia.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Y todos ellos tienen imagen de Dios. 그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Y hay que apreciar muchos y este Dios. 그래서 이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Y así hay que unificar el miembro y cuerpo sea uno. 그래서 또한 여기 직분 가운데 보면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Y en oficio nosotros encontramos diáconos. 집사나 장로가 하는 것은 거기에 선행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Y hay calificación para diácono y ancianos. 목회적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Y ahí está escrito en epístolas para los ministros. 여기는 기독교 교리를 옹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Y ahí tiene responsabilidad de proteger dogma cristiana. 제가 여러분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Y en la iglesia se necesita culto verdadero. 여러분 이 참된 예배가 잘못하면 우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Y este culto es verdadero se puede convertirse como un ídolo. 이 예배를 잘 주장해 주는 그 설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Y qué hace el culto verdadero culto cuando hay proclamación de palabra de Dios viviente.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Y Dios hizo muchos milagros.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Y Dios hizo mucho poder.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Y todo eso es importante.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Y para expandir el reino de Dios necesitamos todo eso. 그러나 항상 그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Pero siempre la palabra de Dios tiene supremacía de todo. 병 고치는 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Necesitamos dones de sanar. 방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 necesitamos tener de hablar lenguaje diferentes. 그러나 아무도 독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ero nadie puede usar esos para sus usos de su beneficio propio. 그 복음서 기자들이 말씀대로 마지막에는 이것을 한 것은 교훈을 주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Dios ha dado todos estos dones para dar una enseñanza y para integrar la iglesia. 저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 yo quiero acentuar este punto. 우리 중남미에 많은 열심이 있습니다. Y en la iglesia de América Latina hay mucha pasión.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Y ustedes les gustan las alabanzas. 감동 있는 찬양을 합니다. Ah, ustedes cuando alaban a Dios con su toda emoción están alabando.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ero dentro de su corazón ahí necesita palabra de Dios implantado. 저는 그것이 있으면 이 파라과이 교회는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Y si hay palabra de Dios implantado en su corazón y da alabanza con tu corazón y con su emoción, la iglesia se va a levantar. 저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Yo vi en Argentina.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Y los líderes de la iglesia de Argentina me dijeron Necesitamos más estudio de palabra de Dios. 우리가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Si no tenemos suficiente estudio de palabra de Dios y lo que suele salir es repetir lo que hemos predicado. 그러나 여러분의 청중들은 그 꼭 같은 것을 듣길 원치 않습니다. Pero oyente de su iglesia no quiere escuchar lo mismo sermón día después de días. 여러분으로부터 새 것을 듣길 원합니다. Y ellos quieren nueva enseñanza salido de la Biblia. 보다 더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Ellos quieren escuchar la palabra que tiene vida vivientes.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Y esas palabras tienen que estar implantados adentro de su corazón.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Y hay que tener esa emoción de recibir salvación.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Y Cristo que yo encontré, hay que decir ese encontrado Cristo en mensaje. 내가 확신한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Y la certeza que yo tengo en la Biblia, hay que pasar esa certeza a la congregación.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바른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Si yo no tengo certeza de mi sermón, nadie va a entenderlo. 내가 많이 준비해서 하면은 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Y cuando yo participo en preparación, Espíritu Santo está conmigo en preparación. 우리가 이것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Y podemos aprender todo eso de apóstol Pablo.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Y ahora estamos entendiendo. Aleluya.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Y la iglesia necesita estructuras. 예, 조직이 필요합니다. Y necesita el es un organismo necesita estructura. 우리가 개척 교회는 사실 조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Y cuando uno empieza la iglesia no se puede tener estructuras. 예수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Y según la palabra del Señor, si dos o tres están unidos en mi nombre, eso forma una iglesia. 예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Y por eso no tiene que contar con muchos números. 여러분이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Y no trata de hacer la iglesia con muchos miembros en su congregación. 교회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Y la soberanía de la iglesia está en mano de Dios.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hacer lo que nosotros debemos hacer.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있어야 합니다. Y tenemos que tener una relación muy íntima con el Señor. 큰 그릇 보담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Y si nuestro plato es sucio ante Dios, y debemos guardarlo limpio.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Y Dios usa plato limpio.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농민도 썼습니다. Y en la Biblia Dios usó un campesino. 제사장의 아들도 썼습니다. Y también él usó el hijo de sacerdote. 바울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썼습니다. Y Dios usó como Pablo muy educado. 사케오 같이 세리 세금을 collect하는 사람도 썼습니다. Y también Dios usó la persona que colecciona impuestos.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Y es el variados personas Dios us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Y Dios usó porque era necesario de usar.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에 쓰인 사람들입니다. Y todos ustedes pertenece esa persona que Dios necesita.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Y Dios trabaja por hombre. 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Y por qué está recibiendo entrenamiento ahora? 여러분 이 훈련 받는데 게을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Y no debemos estar al ignorante de recibir entrenamientos. 그래서 좀 졸지 않길 바랍니다. Y que todos ustedes pongan sus ojos abiertos. 예. Todo despierto ahora. Estamos. Todo. Bueno.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말합니다. Y la iglesia debe ser santa.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Y el pueblo de Dios debe ser santo. 제가 어저께 말했지만은 그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Y Dios nos pide que nosotros demos un sacrificio santo sagrado. 산 제사는 주일날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No solamente damos un sacrificio en domingo.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En nuestra vida estamos dando sacrificio vivo agradable a Dios.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Y para dar para ser santos hay que tener no hay que tener mucho.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No tiene que tener un ambiente bueno. 그리스도를 옷잡는 데 있습니다. Y esto depende cómo usted agarra a Cristo.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Y vivir en Cristo.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Y todos los días tenemos lucha. 예,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Y estamos en la lucha espiritual.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Y cómo usted puede tener victoria en esta lucha.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Y tener un culto en domingo, eso no quiere decir estamos venciendo siempre. 여러분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울어야 됩니다. Y cada momento, cada día, y necesitamos aprender de la palabra de Dios y orar con esas palabras.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Y hay que pedir a Dios que nos dé poder para vencer todas las fuerzas que nos lleva al pecado.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지속해야 됩니다. Y cuando nosotros una vez recibimos gran gracia de Dios, hay que mantenerlo. 우리가 더러워지면 은혜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Y cuando ensuciamos con nuestro pecado, la gracia de Dios se separa de nosotros. 은사도 떠나가 버립니다. Y también don recibido también parte de nosotros. 그런 훌륭한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언제 은사가 가버립니다. Y aunque uno recibió don espiritual muy importante, si uno mantiene sucio, eso se va. 은사가 떠나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Y cuando esa persona que recibió dones espirituales y ahora ya no tiene más, entonces el carácter de esa persona se oscurece mucho.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Y es peor que antes. 그래, 은사를 지내야 합니다. Y hay que mantener de tener dones espirituales. 계속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s la importancia es continuarlo.